너를 보지 말걸 그랬어.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을 그저 모르는 사람으로 산다면 이런 아픔 따위는 몰랐을 테니. 매일 매일 너를 지우고 매일 매일 너를 버려도 내 맘은 이미 너를 꼭 숨긴 채 놓아주질 않아. 사랑이라 부르면 사랑은 행복이라 믿고 있었는데 말 못하는 사랑은 하늘이 준 벌일 뿐이야. 너만 사랑하면 마음이 저려서 눈물만 훔치며 살아가. 입으로도 너를 잊혔어. 가끔씩 술에 취해 내 사랑